real shit. You like the real shit. I like the real shit. Me and my crew can only bust with the real shit. We like the real shit. You like the real shit. All my hips, they like the real shit. 그대와 내가 모여 하나 되는 시간. Same style 같은 옷차림. 둘의 박힌 국두각시 파래. 비교조차 되긴 싫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시도. 나이가만큼 적건가는 나를 싫어해도 상관안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나와 즐겨요. La la la la, everybody get on my, 우리 음악에 널 녹여봐. And we won't stop moving. La la la, everybody get on my, 너의 허리를 흔들어봐. And we won't stop moving. 거지 마이크인 앱에는 립싱. 성이 호출된 눈빛 잠시 자리 좀 비켜줄래. 여기 새로 시작하라는 우리 거짓들을 태워줄 불신. 뒤바뀌는 건 시간 문제. 온몸이 근질거려왔던 시간 조금씩 다가갈 거야. La la la yeah, everybody get on my, 우리 음악에 널 녹여봐. Yeah, 뭐해? 끝났어. 가자.